없으면 버린 아이처럼 너름 터뜨리겠지. 아마도 넌 내가 없으면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에 떨겠지. 그럴 걸 뻔히 알아도 나에겐 없는 걸. 별다른 방법이 솔직히 맘 편히 가고 싶어 나. 그러니까 날 위해 슬피 울지마. 이 편지를 네가 볼 때쯤에 나 없겠지. 네 곁에 역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싫지만 뭐랄까 혼자인 건 더 싫을 것 같아. 내일 목까지 행복해 기억해줄 거지 나 평생. 잊으란 말 못해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솔직히 난 그래. 너와 지내도 너를 사랑해. 조금 기다리면 어차피 끝이었을걸. 떠나가면 행복하게 너는 살지만 너를 잃고 나서 그는 병을 얻었죠. 마음이 죽어가는 병, 심장이 얼어붙는 병을 그는 알게 되면서 숨을 거두면 그의 목숨으로 얻은 자유. 행복하게 넌 살 거라고 믿어서 떠나간 날, 근데 그는 너를 잊지 못해서 매일 죽어가면서도 매일 죽어가는. 그는 너를 매일마다 꺼내보면서 아직 핸드폰을 살려두고 기다리는데. 사랑이 아니면 동정이라도 그가 죽어버린 얼굴에 웃음이 띄게. 아무리 내 친구지만 너무 한심하니까 죽을 때까지만 제발 함께하라고. 너와 지내도 너를 사랑했었던 시간들이 나를 애워싸고 슬프게 만해. 이젠 볼 수 없지만 널 떠나가야 하지만 내 심장의 반쪽은 못난났지만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만 이라도 나 안고 싶어 널. 단 한 번이라도 나 안고 싶어 널. 마지막까지도 못난났지만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만 이라도 나 안고 싶어 널. 단 한 번이라도 나 안고 싶어 널.